보내 사랑아 보내 사랑아 나에게 영원한 복귀인은 복귀이용은 영원한 나의 것 호빡빡빡 내 사랑아 보내 사랑아 나에게 영원한 My darling, I need you to call my own and never do wrong to hold my your letter hand. I know too soon that all be free. Please hold my hand. 보내 사랑아 보내 사랑아 나에게 영원한 복귀 부인은 복귀 이용은 영원한 나의 것 호빡빡빡 내 사랑아 보내 사랑아 나에게